공화국의 날의 즈음에서 차스 민다르 카스토리아 조조 인디아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27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리영호 외무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인디아 공화국 대사관 송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